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몽골 대통령, 네팔 연방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 적도기네 공화국 대통령, 타이완국 국왕, 마루쿠 왕국 국왕, 까타르 국가 추장이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68돌세 즈음하여 김정은 동지께 따뜻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